아픈 네 마음에 깊은 상처 속 안에 그가 있단 걸 알게. I know 거짓된 수많은 promise 그만 믿고 바라보던 여린 너에게 너를 잃고 그가 떠났던 날 널 위로했던 밤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저 하늘에 맹세해 널 지켜줄게 girl baby girl 오랜 시간 네 곁에서 yeah. 숨죽이며 그저 기다렸어 oh. 이제 널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 내게로 이제 그를 놓고 넌 내게 오면 돼 너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게 그저 넌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단 듯이 내 손을 잡고 걸어줘 네가 보란 듯이 웃어줘 넌 내게 오면 돼 두 눈 늘 감고 편히 쉴 수 있게 가끔 또 울고 싶어 했던 promise 영원할 거란 믿었던 여린 너에게 널 버리고 그가 떠나던 날 널 위로했던 밤 내가 했던 말 기억해 저 하늘에 맹세해 That I live and I die for you baby girl 오랜 시간 네 곁에서 yeah. 숨죽이며 그저 기다렸어 이제 널 위해서 살아갈 준비가 돼 있는 내게로 날 놓고 넌 내게 오면 돼 너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게 그저 넌 아무 말 없이 기다렸던 듯이 내 손을 잡고 걸어줘 내가 보란 듯이 웃어줘 넌 내게 오면 돼 두 눈 늘 감고 편히 쉴 수 있게 가끔 또 싶을 때 내게 기대라 나, 나. 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자리를 난 지킬게 그를 잊을 수 있게 라, 라, 라, 라, 라, 라. 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이 자리를 난 지킬게 Cause you are the one for me and I see it's Young 내게 오면 돼 너의 가슴이 다시 뛸 수 있게 Still on 나무 말 없이 가렸던 듯이 내 손을 잡고 걸어줘 네가 보란 듯이 웃어줘 넌 내게 오면 돼 두 눈을 감고 편히 쉴 수 있게